간다더라.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걸 똑같이 귀엽구나. 미역을 따오릴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에 물결 속에 꺼져가네. 아 꺼져가네. 산다더라 주에는 돌멩이도 많은데 발뿌리에 걷어채는 사랑은 없다드냐. 달빛이 새어드는 연자방앗간 지다.